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훈입니다. 어저께는 너무했어, 네. 자기가. 시장을 좀 지켰어야 되는데, 시장은 너무 흘러내려보내더니. 어제 연예인 데뷔하시느라고 큰일 났습니다. 소속사가 지금 출발도 하기 전에 왜요? 좌초의 위기가 왜요? 소속사 연예인이 연속 출연 확답을 못 받아와서 아이, 소속사 대표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 우리 대표님? 연예인 중에 우리 그 학생 연예인 중에 그 이학동 그 친구를 후보 연예인으로 소개를 나 써서 해야겠어. 학점 줄게. 학점 B 줄 테니까 A, B, C, 네. D 줄 테니까 우리 회사로 소속사로 옮기라고. 소속사로 옮기라고. 아, 근데요. 시장 얘기부터 하죠. 지금 썰렁한 얘기 할 때가 아니야. 시장이 어저께 좀 워낙 크게 내려갔고요. 코스닥이 좀 어떻게 좀 걱정거리인데 오늘 일단 반등을 하는데 양시장 모두 음봉 아닌가 모르겠어요. 시장이 좀 힘이 좀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2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좀 얘기 한번 해보죠. 지금 위안화 고시 환율 6.4559 계속해서 그 고시 환율에 대한 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위안화 환율에 대한 약세에 대한 흐름이 오늘도 이어서 이제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오늘 지금 이제 분차트 흐름에 대한 쪽을 보시게 되면 위안화 어제 뭐 4559 계속해서 이제 위안화 환율 약세에 대한 쪽을 중국에서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차트에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은 위안화 일봉인데요. 위안화에 대한 흐름이 이제 멈추지 않는 상황에 대한 멈추지 쪽이 않죠. 예,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어제도 이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위안화 인덱스에 대한 편입 뭐 그렇죠. 그런 상황에 따라서 6.48인가요 지금요? 리얼타임이? 네, 6.4684. 오케이. 4684. 네. 그리고 이제 고시 환율에 대한 쪽은 지금 중국어로 돼 있어 갖고 글자를 크게 봐야 돼요. 고령화죠, 뭐다. 네, 고령화라. 네. 우리 시청자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6.4559 위안 달러당 미 미국 그죠? 4559 위안에 대한 쪽을 고시 환율로 제시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위안화의 약세, 그리고 이제 원화에 대한 약세.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인 외국인에 대한 매도, 멈추지 않는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코스피 시장에서 지속이 되고 있고요. 오늘도 미국 시장에 대한 반등. 그 물론 이제 정크 펀드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시장에 대한 부분 조정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멈추지 않는 상황이고 그나마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의 146억 매수에 대한 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신하고 연기금 이게 뭐 하는 일이죠? 지금 보게 되면 오늘도 역시 양매도, 양시장 모두 다 매도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이한 거는 금융투자에서 지금 786억 코스피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또 이거는, 뭔지를 이거는 자신이 없어. 이거는 저거의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공매도에 대한 환매 이런 물량에 그런가? 대한 쪽들이 좀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고 제가 봤어요. 어저께도요. 어저께도 제일 많이 산 거는 인버스고요. 많이 판 거는 근데 어저께는 딱하루 바뀌었어. 어저께는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사고요. 제가 요즘 매일 보거든요. 삼성전자 화면 좀 확인해 주세요. 0795 같이 보시면 제 말씀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제일 많이 샀고요. 어저께 특이하게요. 그다음에 인버스 많이 샀고요. 매도는 어저께도 똑같아요. 그 레버리지 이런 거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바뀌었으면 정말. 요거는 이제 또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 LP 물량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금융 투자가 뭐 공매도를 많이 하는 건 사실이니 그 그러니까. 말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앞자 그 위안 아까 6.4면 6.5 지금 기준이요. 제 화면 한번 잠깐 잡아주시겠어요? 어저께 제 화면요. 어저께 제가 이제 레포트를 해드리면서 BOA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브랜치가 내년 말까지 위안화 가치 8% 추가 하락 6.9 이안이라고 얘기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만 해도 양반이었어요. 다이와 이 나쁜 놈이지. 말도 안 되는. 말도 아니고요. 2015년 중반까지 14% 추가 하락한다. 7.50 위안 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이와 같은 친구가.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다이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말할 자격도 없고 알지도 못하죠. 다만 골드만은 또 다른 논의를 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는 6.60이니까 지금 별반 차이 거의 뭐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누가 말이 나올지는 몰라요. 누가 말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자꾸 오늘 얘기를 하니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KSB 420이 언제 방송되나요? 그 빗불님, 이학년 앵커님 안녕하세요. 자연마중님, 지상파에 나오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형님이 연예인 되는 순간 난 소속사 대표 되는 거지. 그렇죠. 다우100님은 학령님 관리 잘하세요. 유누님이 있는 FC 엔터에 스카우트 들어왔다는 소문이 이렇게 있는데 FC 엔터를 우리 소속사를 인수해야지. 그렇지. FC 엔터가. 근데 이건 있어요. 그 제가 앞으로 말을 좀 진중하게 되고 걱정은 돼요. 왜냐면 언제 또 캡처해갖고 예전에 보면 누구지? 김구라도 개 고생했잖아요. 네네. 이런 말도 안 해야지. 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녹음 자료는 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팔아먹 지어버리자. 네. 그래갖고 이번에 우리가 딱 한 종목이 지금 걱정되거든. 네. 그거를 전부 다 내가 딜리트 해갖고, 딜리트뿐만 아니라 그 폴지랑 그런 거 있잖아. 완전 없애버린 거. 네네. 그걸 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네. 유튜브 있는 것도 내리려고.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 네. 근데 연예인 진출하는 순간, 국회의원 되는 것도 아닌데요, 뭐. 이거 좀 화면 좀 잡아주세요. 제가 하면. 인증샷 들어갑니다. 네. 이정민. 근데 내가 바로 옆에 앉았거든요. 네. 진짜 예쁘더라고요. 네. 나는 그걸 결혼한 지도 몰랐어. 네. 애 낳은 줄 몰랐는데 애가 있다 그러더라고. 26개월. 조용구 있죠, 이 친구. 네네. 아. 근데 이 친구가 나이가 꽤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네. 방송하는데 곧 나이가 50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무슨 50이나 됐나 그랬더니 67년생이더라고, 이 친구야. 우리 형님이야. 깜짝 놀랐어. 우리 나보다 나이 많다는 걸 알고. 네. 그래서 방송은 23일이고요. 23일. 네네. 언제 나올지 모르죠. 근데 잘릴지는 모르죠. 통편집이라고. 네. 통편집 되는 순간 이제 그 소속사에서 청구서. 통 잘라. 통 잘라? 네. 아니 근데 이게 그 라디오스타 이런 데 나가잖아요. 네네. 보면 어떤 연예인들 보면 말도 못하고 분량이 안 나오는 친구 있잖아요. 네네. 그 해피투게더 이런 데도 그러고요. 네네. 근데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말을 그냥 점잖게 앉아있으려면 안 돼요. 얘들아. 말은 막, 점잖은 사람들 말을 막 끼어들다고요. 네. 그래갖고 저도 인정사정 없지, 그 다음에. 저도 말을 막겠죠. 상황을 보아하니 이건 아니구나. 그거 아닌 것 같아. 말을 좀 하셔야 된다고 또 그런 사인이 들어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랬죠. 그래서 모르죠. 다음에 또 잘릴지. 어떻게 될지.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23일 날 아침 9시 40분. 이쯤 9시 40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건 그렇고요. 시장상에서 특징적인 주식 한두 개 좀 봐주세요. 지금 특징적인 뭐 주식에 대한 쪽을 흐름이라든가 본다면 네.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는 그나마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네. 반등세가 아직 가장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뭐 네. 바이오랜드가 네.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선세 이런 부분에 대한 쪽 때문에 이제 강하게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원료의약품 쪽에 대한 그러니까 코스메슈티컬 관련된 원료의약품 쪽에 대한 쪽은 네. 뭐 이번 시장에 지나고 나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되면서 여전히 네. 좀 좋을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제약바이오가 낙폭화되기 때문에 가장 세게 일단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네. 측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뭐 그 게임주 쪽에서의 선별적인 반등에 네. 대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흐름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숙제라 드리면 저는 그 모바일 게임도 안 하잖아요. 네. 그 게임이란 걸 잘 안 하잖아요. 게임이란 네. 거를. 네. 예? 왜냐하면 저는 눈이 아파갖고 잘 못 봐요. 네. 많이 못 보잖아요. 눈이 아프고 막 눈물 나래서 못 보고 전 눈이 아프기 시작하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머리가 아프면 아무 걸 못하거든요, 저는. 그래야 못하는데,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해서 모바일 게임에 제가 그런 관련주를 하나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갖고 제가 작년에 네.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렇게 호텔셀라 얘기할 때 컴투스를 한 번도 말을 못했어, 저는. 왜냐하면 말할 자격도 없죠. 제가 게임을 안 하지 어떻게 하나. 그잖아요. 네. 그 대신에 우리 이승원 교수는 게임의 제작, 한때 업자로서. 업자. 아, 알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그 형님, 다시 한번 동서 형님 모시고 네. 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해갖고요. VR 게임을 한번 찾아보세요. VR 게임. 네. 안 그래도 그거 하려고 있어요? 그런 관련주식이 없어. 그게 이제 네. 제작은 하고 있는데 네. 주로 이제 그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서 국내 기업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고 VR 네. SNS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쪽을 좀 준비하고 있다. 아, 그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네. 일단 오늘 시간 되면 오늘의 제가 또 그 앵커 레포트는 오늘 제가 CES 할 거거든요. CES 이제 CES가 딱 2주 앞으로 2주 정도 남았죠. 20일 정도 남았거든요. 6일부터 시작하는데요. 핵심 문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은 한 30% 늘어났는데 딱 정중앙에 들어가는 CES의 메인에 들어가는 건 스마트카거든요. 예? 스마트카 딱 하는데요. 거기에 스마트카의 부스가 가운데 정중앙 부스가 7배가 늘어났거든요. 그게 이제 메인이 되겠고요. 오늘 스마트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CES에 지금 사이트만 들어가더라도 스마트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실 수 있어요.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주변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VR이에요. 네. VR인데 이번에 VR이 얼마 전에 했던 거가 나오자마자 2시간 만에 매진됐다는 삼성의 VR이죠. 삼성의 VR, 그 오큘러스의 그 삼성 버전을 낳은 거, 스마트폰에 연동되는 거 만든 거가 이제 99달러에 나오고 오큘러스 이제 말이 많던 오큘러스가 이제 299달러 정도 내년 봄에 언젠가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큘러스는 거는 일상에서 막 쓰는 거죠. 네. 삼성 거는 스마트폰에 연동된 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VR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거 홀로렌즈 보고 나서 훅 관심이 줄었어요. 왜냐면 홀로렌즈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그게 VR이 그 오큘러스가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다 컴패터블 하고 플레이스테이션 컴퓨터가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네, 그래서 다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거는 기계를 만드는 거고 VR은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건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 기계도 있지만 오큘러스 것도 쓸 수 있는 거 그렇게 나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 많죠. 근데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아마 내년에 큰 하루 될 게 홀로렌즈 같은 게 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VR 관련된 거 아마 내년에 하여튼 그런 거에서 10배짜리 나올 수 있겠죠. 사물 인터넷 계속 말씀드리죠. 사물 인터넷 VR 그리고 로봇 있죠. 이런 것들이 화두입니다. 지금이요. 스마트가 제일 중심이 있고 예, 나머지 세 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경쟁가 정말 삼성이 무섭다는 게 느낀 게요. 내일 경쟁가 한국 경제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매주인가 뭐 매달 한 번씩 삼성의 사장단들이 모여서 명사들한테 강의를 듣고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뭐 유명한 뭐 작가도 나오고 그러는데 올해 가장 많이 공부한 주제가 로봇이었다는 거예요. 네. 로봇. 네. 로봇가 이번에 또 하나 거기서 테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이슈 돌직군데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 그 해볼 내용에 대한 쪽은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거부터 할까요? 네. 아, 지금 샌드위치 면세점. 아, 그쪽 해보자. 너도나도 지금 면세점 한다는데 면세점 사업이 그 삼위각기에 대한 흐름에서도 봤듯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면 네. 이 면세 사업은 사실은 수익을 내기가 네. 쉽지가 않죠. 네. 그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최근에 뭐 중국 어디서 뭐 시단위로도 뭐 면세점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디 조그만 거 하는데 그걸로 주가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런 거 이제 추격하게 되면은 앞에서도 우리가 들으신 것처럼 네.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거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 지금 샌드위치 면세점이라고 중국 일본에 끼는 한국 대형 그림자 악재 네. 대형 악재 그림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1일부터 고가 및 일용품 수입 관세 대거 인하하는데 네, 화면 좀 잡아주세요. 일본은 사후 면세점에 대한 규모를 네. 3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한국은 여전히 이 사후 면세점에 대한 쪽 네.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한국 면세점 시장에 대한 쪽이 지금 보게 되면 중국과 일본의 정부의 공세로 흔들리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린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도 지금 면세점에 대한 쪽을 여기저기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국의 모직 면직 의류 수입 관세는 내년부터 네. 기존 16%에서 8%로 하락, 그다음 네. 신발류 관세는 24%에서 12%로, 네. 가방 핸드백 관세는 20%에서 절반으로 다 네.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그 내국인용 전용 면세점을 확대하겠다. 네. 리커창 국무총리가 네네. 내국인 전용 면세점을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그 외국에서 사지 말고 중국에서 사라라는 네. 얘기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또한 일본도 이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사후 면세점을 대폭 지금 늘렸다라고 하는데 네. 1년 만에 네. 5,800개에서 18,000개로 3배 이상 늘렸다라고 합니다. 네네. 이게 또 엔저까지 맞물리면서 네. 그 잘 됐고 메르스 여파 그다음에 네. 뭐 일본 그 엔저 뭐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일본인의 그 관광객 유입이 한국을 추월하는 네.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 면세점 쪽도 지금 샌드위치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네. 그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이제 규제에 대한 쪽에 너무 잡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것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면세점에 대한 사업에 대한 대형 면세가 됐던 네. 좀 그 많이 어려운 상황에 좀 처해져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사후 면세점이 이거죠. 지금 정식 이제 면세점에 갖고 백화점 같이 네. 그 면세점이 쫙 돼 있는 데 있잖아요. 네, 네. 아, 우리나라 뭐 호텔 신라가 됐건 이런데 롯데가 됐건 뭐 동아 면세점이 됐건 공 이런데 보면 바로 면세점이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 사후 면세점 제가 법적 용어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쓰는 모양인데요.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하이마트인데 하이마트 뭐, 맞죠? 하이마트가 네. 보면 밑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텍스 리펀드라고 써 있단 말이죠. 텍스 리펀드. 예, 써 있어요.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받더라도 그걸 갖고 텍스 리펀드를 갖고 그 나중에 그 물건 갖고 간 다음에 공항에 가요. 공항에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잖아요. 공항에 가요. 공항에 일단 입국수장에 들어가요. 그럼 텍스 리펀드 신고하는 데가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그 서류를 내요. 물건이랑 막 서류 이렇게 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물건을 한국에서 처분 안 하고 쓰지 않고 외국 갖고 가는구나 해갖고 돈을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안에서 내 계좌에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와요. 예? 그게 이제 텍스 리펀드의 일반적인 전 세계 네. 방법인데 일본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요즘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지만 일본은 하는 거가 이런 거죠. 일본도 면세점 있단 말이죠. 근데 이래서 똑같이 뭐 아키아바라에선 아키아바라에 있단 말이에요. 아키아바라 아시죠? 밖에 전자제품 많이 파는데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 뭐 아니까 아키아바라도 있고 유니클로도 일본 워낙 오리지널이니까 유니클로 가서 옷을 사요. 사면 그걸 갖고 예전에 가면 공항을 가야 되거든요. 예? 공항에 가서 그 서류 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돈을 만행이면 만행을 내요. 만행을 내면 바로 창고 바로 옆에 놈이 옆자 여자가 스미마세 하면서 그걸 내 걸 또 내 여권 내. 그럼 만행이면 뭐 세금이면 만 천행을 냈단 말이죠. 뭐 얼마나 세율은 제가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면 바로 앉은 자리에서 앉은 건 죄송하지만 서 있는 자리에서 바로 바로 옆에 친구가 천행을 현금을 줘요. 내가 카드를 냈건 간에 얘가 현금을 줘요. 유니클로도 주고 아키아바라도 줘. 그런 데가 아까 5천 개에서 만 개 됐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조그만데 시내는 모르겠으나 백화점 같은 데는 그렇게 해요. 다 팔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뭐 롯데백화점이면 롯데백화점 5층을 가든지 1층을 가든지 특정 코너가 있어요. 거기 가서 주죠. 줄 서 갖고. 그죠? 근데 그런 것도 많이 좋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작년에 얘기했던 대연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얘기했던 거가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관련주도 있다는 건데 그런 거 더 많이 늘리겠다는 거죠. 외국 그 우리나라도 늘려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면 계속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거가 많은 사람이 그게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예전에는 보면 우리 소비세 떨어지잖아요. 네. 거저 먹는 거죠. 솔직히 우리 입장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소비세 내고 가는 건데 그잖아요. 그래서 억울할 수 있으나 한국 사람들도 한국에서 쓸 거를 외국 나갔다 오면 억울하잖아요. 소비세를 내야 되는데 안 내잖아요. 네. 억울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겠죠. 어느 게 좋을지. 그래서 외국 사람이 더 많이 쓰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세금을 좀 여기서 아끼더라도 그래.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데 그런 논란이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건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제 네. 그 하시다 말은 거. 저거. 오늘 가져 CS? 아니. 그 채권 시장 주목해야 된다. 블룸버그. 아, 채권 시장? 예. 그 얘기 좀 해볼까요? 네네. 네, 잠깐만요. 채권 시장. 어저께 제가 이제 좀 보겠습니다. 네, 화면 좀 잡아주시면요. 이런 거죠. 지금 어저께 잠깐 말씀드려. 그 대한민국 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얘기가 많이 있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중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뭐 카라이큰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미국에서 지금 자꾸 그 하일드 채권 금리 올라가니까 하일드 채권이라든가 정크본드 문제 많다 얘기해서 큰일 났다 얘기를 많이 여기저기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번 주부터 한대잖아요, 또. 경제 공작회의. 그러면서 구조조정하고 한계기업 퇴출 이런 거. 공급 측의 조절을 확대하면, 그리고 중국에서 디폴트 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네. 그럼 대안으로 얘기하는 거가, 시티그룹, 제 얘기가 아니라, 네. 시티그룹은 어디로 가야 되냐. 네. 디폴트 가능성이 없는 코리아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시티그룹 얘기예요. 디폴트 프리 코리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채권 시장이지만 2016년에 시티그룹은 20% 정도 옵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채권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람 얘기는. 네.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 좋다도 있지만 중국 때문에 한국에 어려질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애도 있다. 물론 이거 채권 얘기입니다. 에? 채권 얘기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근데 네. 재밌는 게 이제 뭐냐면 네. 최근에 이제 그 더벨에서 나왔던 뉴스인데요. 시티 캐피탈의 대주주인 한국 시티은행이 조급하게 네. 한국 시티그룹 테크 캐피탈을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매각 잔업에 대한 쪽 서두르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건 다른 얘기예요. 네, 보유 채권에 대한 쪽 헐값 매각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고. 그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네. 제가 아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네. 사업 관련 보고서를 보게 되면 시티그룹 네. 미국 시티의 네. 글로벌 관련 사업을 보게 되면은 네. 대표 그 표현이 EX코리아. 네. 그러니까 한국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의 소비 금융에 대한 부분은 네. 성장세가 지속이 된다. 네. 그러니까 한국만 제외하고 실적이 좋다. 한국만 제외하고 실적이 좋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제가 정리하면 네네. 그건 오해하실 수 있는데 네네. 그게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네. 그 저기서 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 하는 그건 뭐냐면 네네. 길에서 네. 대출 나눠준 분들 있죠. 네네. 길에서 보면 은근히 시티그룹, 시티은행 대출, 가계대출 네네. 많이 받으셨죠? 시티하고 SC. 아니, 뭐 SC는 내가 모르겠는데 있어요. 시티는 저거 있죠, 저거. 그거 네. 그 명함 나눠주고 네네. 아니면 사무실에 가면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 보면 매번 점심때마다 어느 한 번에 쌓이는 거 있어요. 그거 하던 친구들이에요. 그거랑 네. 그 다음에 SC제일은 행은 주택담보대출. 뭐 그런 거죠. 굉장히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왜냐면 이게 경쟁이 격화돼 갖고 왜냐면 시티가 다른 데보다 이자가 비쌌거든요. 네네. 그래갖고 이제 문제도 많이 생길 수 있어서 그리고 그 사업이 일부러 분리했다 다시 합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거는 그런 뭐, 의미는 아니다. 네, 그런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네. 그건 아니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많이 나온 김에 CS 얘기 좀 잠깐 좀 해드리고 레포트 하나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레포트 오늘 그거 한번 해주세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커피. 커피. 네, 예. 오늘 커피. 우리 피디님 다음은 듣보 잡으러 갑니다. 드러나 봤나로 가겠습니다. 예. 피디님. 요거 좀 하고요. CES 잠깐 얘기하겠는데요. CES 오늘 말씀드린 일부입니다. 일부. 다음번에는 제가 CES 다른 해야겠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동차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신 거예요. 매년 시대정신을 보여줬는데요. 제 화면 잡아주시면 됩니다. 시대정신을 보여줬는데 제 화면이요. 했는데요. 왜냐면 냉장고, 세탁기, 비디오, 컴퓨터 등 수많은 제품이 여기서 그 처음에 선보인 게 맞고요. 스마트폰의 대중화, 뭐 혁신, 태블릿 이런 거 많이 했는데요. 작년부터는 자동차 업계에 관심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부스가 가장 중앙에 작년보다 7배 크기로 스마트카가 시선 집중입니다. 네, 아셨죠? 규모로 보면 전체 면적으로 보면 자동차 점점 중앙이 아니라 전체 면적으로 보면 2013년에 9,290제곱미터에서 2016년에 3년 만에 더블이 됐어요. 더블이 됐고요. 올해 4명의 메인 연사가 들어갑니다. 메인 연사. 네. 메인 연사 말씀드렸잖아요. 한 분이 한국분, 누구야? 홍학범인가 뭐 얘기했잖아요. 이제 삼성전자. 네, 삼성 SDS 이번에 네. 사장되신 분이 들어가고요. 또 한 분은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회장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두 명이 GM의 CEO가 들어가고요. 폭스바겐의 CEO가 들어갑니다. 폭스바겐 CEO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면 무슨 전략기획 뭐 그런 사람이 들어가요. 4명이 메인 스피커예요. 그리고 자동차에 2명 얘기하는 사람은 스마트카랑 전기차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한 묶음으로 보셔야 돼요. 스마트카, 전기차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우리나라 LG나 삼성 다 들어가고 이번에 처음으로 부품회사였죠. 우리나라 부품회사는 사상 처음입니다. 현대모비스가 부품사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가냐면 그 다음 일주일 후에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되거든요. 네. 그래갖고 내년도 초부터 한 2, 3주간은 IT와 자동차의 뭐라 할까요? 콜라보? 콜라보가 대세로 시장에 어떤 큰 관심을 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즘 미국에서 스마트카 얘기가 다시 많이 나오는 거가 되겠고요. 이것은 IT와 자동차는 시대 정신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요즘 보면 제가 저도 방송에 그 여기도 보여드렸던 기억날 거예요. 팀쿡이 연설한 거 제가 그 퇴다한 거 보여드렸잖아요. 먼저 장면까지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자동차 산업의 큰 변혁, 네. 내연기관의 종식,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자율운전 세 가지가 화두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거. 팀쿡 얘기한 거고요.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삼성증권이 스마트카에 대해서 분석을 제일 잘했다고 보고 있는데 예? 스마트카 했는데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 저도 이 사람 본 적 있는데 저기 있죠 탑기어 이런 거 아시죠? 네 드라마 아저그 TVN인가 예능 TVN 예능 거기 보면 그것도 TVN은 하고 그 자동차 관련 소식 그리고 탑기어라고 그 자동차 잡지 있어요 탑기어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탑기어. 거기 보면 임범석 교수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봤어요. 침이 나 침이 딱 나옵니다. 이게 미국에서 네. 자동차 디자인하는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 분인데요. 이분이 이번에 삼성전자의 삼성증권에 주최한 컨퍼런스에 와서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현 자동차 산업은 혜성이 지구에 떨어지기 전 공룡이다. 뭐야? 공룡이 다 없어졌잖아요. 네. 기존의 공룡이 다 없어졌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죠. 이게 이 사람 말이 맞건 안 맞건 중요한 게 아니라 팀쿡도 이런 얘기에 이런 임범석 교수가 이런 얘기한 거 보면 충격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삼성의 얘기는 완전 자율주행 시장의 개막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이번에 지난 11월 말에 세미나인데 거기 얘기입니다. 여전히 회의적이지나 5년 뒤에 자동차 산업의 경쟁 구도는 현재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 전기차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뀐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부가가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예,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삼성증권의 얘기는 세 주식을 얘기했어요. 삼성 SDI, L전자, LG전자.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오늘 CS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내일이나 모레, 우리 그 NH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그 중심을 정리해서 다른 또 제가 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용이 너무 좋아. 이거 박수 한번 쳐줘야 돼.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예. 네, 다음 코너.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드론은 맞냐 신규 추천주. 이거 재밌어요. 이거 재밌어. 어, 이거. 지난번에 네. 말씀해 주셨던 한국 맥널티에 대한 보고서 나. 괜찮죠? 네네. 느낌 좋지? 어, 제목은 당겨주는 커피, 밀어주는 제약. 그러니까 이거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커피 관장량 만드나? 아, 이거 좋다. 네. 오늘까지가 신규 청약일입니다. 오늘까지가 청약일이고 느낌 와요, 성장은 이거. 12월 23일. 네. 어, 그 산타클로스가 오기 전에. 23일 23일 한량량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네. 네. 지금 보게 되면 흥국 F&B의 IPO 사례를 고려해 볼 때 단기 랠리보다는 원두 커피 시장의 지배력이 확인되고 있고 제약 부분의 매출 확대가 현실화되면서 점진적인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원두 커피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그러니까 93년 카페 맥널티를 시작으로 98년 커피 제조실을 가동, 그 다음에 이제 2006년도에 제약 사업에 대한 쪽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매출 구성은 커피 매출이 78.9%, 제약 매출이 21.1%. 이쪽에 대한 쪽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뭐 B2C, B2B 채널 할 것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약은 주로 이제 그 CMO, 위탁 생산에 네. 대한 사업에 대한 쪽을 영위를 하고 있다에 대한 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생두 수급에 대한 특화, 그러니까 지금 20개국의 글로벌 소싱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 최대의 원두커피 생산 능력을 또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 다변화된 유통채널, 그다음에 편의점 대응만 특화, 가격 결정권을 이쪽에서 쥐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두커피 사업은 중감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국내 대형 식품사는 인스턴트 커피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어서 중소형 커피 수입상은 제조 유통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맥널티가 이제 그 거의 뭐 독점하고 있는 그런 사업 영역에 대한 쪽을 가지고 그러니까 있다. 구조상. 국내 로컬 커피숍들 있잖아요. 개인들이 하는 거 이런 데면 납품하고 이런 건가 보죠? 뭐 이런 데다 납품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데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수입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데 말고 원두 커피 사업에 대한 쪽을 하려면은 네. 그런데 말고 이제 프랜차이즈에다도 공급을 해주려면 이런 데서 한다는 얘기죠. 아, 오케이.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특화된 사업 모델에 대한 쪽을 대기업들 진짜 못하니. 예. 네. 라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의약품 제약 부분에 대한 공급이 확대되게 되면 커피 사업의 초저음 미세 분쇄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제형을 개발하는 제약 사업을 접목을 시켜서 지금 제약사 그 주요 제약 그 제재 기술들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 후 주요 제약사에 제한하는 형태로 공급 제약사를 확대 중이다. 아, 네. 확대 이미 지금 매출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쪽이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2014년도 실적은 영업이익이 좀 부진했는데 그 이유는 공장 이전에 따른 가동 손실로 일회성 요인이 컸다. 반면 단기 순이익은 53억 이상에 대한 쪽으로 일시적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공장 이전 완료에 따른 토지 보상에 대한 영향이다. 그래서 땅 장사를 올해부터 네. 올해부터 영업이익과 영업의 손익에 대한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뭐 일단은 그 사업 모델 자체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기업. 목표주까지 안 나왔죠. 예, 목표주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를 한번 볼 텐데요. 코리아 오토글라스입니다. 이건 또 뭐야? 자동차 유리의 명가. 상장과 함께 해외 진출. 그거 한글레스 있잖아. 네. 한국유리. KCC와 AGC가 만나서 탄생한 자동차 유리의 명가. KAC 브랜드, KCC 자동 그룹의 자동차 유리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KAC 그 유리 산업의 강자인 KCC, 그다음에 네. 일본의 아사히 글라스와 네. 합작으로 자동차 합작사로 자동화된 독보적인 생산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 중심으로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고요. 기아차 사용률이 중 77%가 이걸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GM 코리아의 75%가 지금 그 코리아 오토글라스 제품에 대한 쪽을 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차음 유리, 뭐 발열 유리, 강화 유리, 뭐 파노라마 썸루프, 발수 유리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파노라마 그것까지? 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재밌는 거는 일단은 대주주가 네. 뭐 KCC고 그다음에 네. 이제 아사히 글라스 이렇게 참여가 된 여기 보게 되면은 KCC 39.9%, 네. 아사히 글라스가 20%. 그다음 우리사주 8%, 공모주가 32%인데 공모주가 조금 많습니다. 공모주가 좀 20% 미만으로 들어왔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공모 주식이 조금 많다라는 거. 공약이 많다는 얘기네요. 네네. 네.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이제 공모를 좀 많이 했느냐라는 네.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이거 하고 나서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한 쪽을 하겠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률에 대한 쪽도 한 뭐 10% 미만에 대한 쪽인데 최근에 이런 쪽들이 상장을 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그 제조업체들에 대한 상장들이 좀 많이 적었었는데 이런 건 처음이네. 네, 이런 것들이 좀 상장하는 게 특징적인 모습이겠고 시가총액은 크지 않습니다. 네. 2,100억에서 2,400억 정도 수준에 네. 대한 쪽에 대한 밸류를 좀 가지고 있어서 가격이 낮게 들어온다라면은 2,100억? 네, 좀 메리트는 있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던 네. 뭐뭐 PER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PER 네. 6.4배에서 7.3배로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는 네.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PBR 장부가 밑으로 들어오거든요. 모모 네. 항공 뭐가 2조 붙었었잖아요. 네네. 2조 가까이 갔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거 생각하면 싸네요. 뭔지 모르지만. 네. 그런데 KCC에서 계열사예요, 그럼? KCC 계열이죠. KCC가 지금 40% 지분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아사히글라스가 상률은 없어졌어? 있죠. 네. 상장아? 모르죠. 아, 좀 요즘 차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예전에 항균이었는데 네. 네. 한글래스라고 써있는 게 다른 회사인가 보네. 그죠? 네. 네, 하여튼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분 시작합니다.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요. 앞서 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올해 지나고 그 시즌3가 시작되면 다 죽어버릴 거야. 아. 못 찾아내게. 아. 내가 다 올려야지. 아니, 근데 내가 왜 그 생각을 하냐면요. 네.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그 방송은 그냥 스튜디오, 조그만 스튜디오인 줄 알았더니요. 그 네. 공개 방송하는 데예요. 네. 그 이제 의자가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는 네. 건 아니고. 네. 거기 이제 PD나 작가들만 앉아있고. 근데 꽤 커요. 이렇게 1시 반에 녹화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한 집안에 딱 됐는데 한 28분에 시작을 안 하네? 보통 시작 안 하면 짜증나잖아. 네, 끝나는 시간이 중요해야 되는데. 네. 근데 조금 더 누가 내려오신다는 거야? 깜짝 놀랐어, 진짜로. 네. 근데 어디가 내려오시는데 누가 내려오는데 그 방송을 그렇게 완전히 포멀하게 옷을 안 입는데, 어? 약간 포멀하게 입으신 분,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마르신 분이 내려오네, 갑자기. 네. 근데 사람들이 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의 90도나 하지만 60도 정도 절을 하는 거야, 진짜로 있었던 일이야. 네. 어? 그러더니 이제 무대 쪽 무대 우리 스튜디오 이렇게 어저께 몇 명 앉았냐면 4, 5, 6, 7명인가 앉아있거든. 네. 그 중에 3명 말하기 얼마 어렵겠니? 그쵸. 눈치 보면서. 네. 근데 준비하고 있는데 그 옆에 이민정 아나운서는 그냥 예쁜 척하면서 네. 이번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예쁘네요. 어쩌고저쩌고 자꾸 웃기라고 나도 한마디로 네. 워낙 미니스네 나도 한마디 하고. 근데 갑자기 그분이 통상 우리 무대까지 올라오는 거야 그 양반이. 오. 진짜 있었던 일이야. 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갑자기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이 교수님 반갑습니다 그러는 거야. 깜짝 놀랐어 내가 거기서. 네네.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눈치는 까지 않냐. 네. 자연스럽게 90도 절. 했지. 예 반갑습니다 하고서 90도 절 하고 이제 명함을 누군지 알고. 그렇지만 그분이 나한테 찾아왔으니. 네네. 했더니 90도 절을 했네. 네. 했더니 이제 기술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을 매일 열심히 보고 있다는 거야. 뭐를? 머니투데이 방송 나오는 거. 아, 머니투데이? 그래서 가끔 이 방송도 본대요. 네. 이 방송도 본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까지 와 있어서 고맙다. 그러니까, 그걸 딱 하니까 벌써 옆에 있는 임정 아나운서가 네. 딱 쳐다보는 눈이 달라져. 여태까지 듣보적 같은 놈 앉아있었는데. 띄엄띄엄 봤는데. 띄엄띄엄 봤는데, 바로 옆에니까 뭐라고 호칭할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야, 선생님 해주세요. 그랬거든. 그랬더니 봐서 작가나 PD가 오더니,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웃더라고. 그래서, 아유, 부유하겠냐. 그냥 저한테 또 속고 있는 한 분이라 그랬지, 내가. 웃으면 소리로. 아, 근데 깜짝 놀랐어. 그 얘기 들으니까 사람이 예전에 김구라가 네네. 10년 전에 말한 거. 하고 네네. 예전에 그 뚱땡이 누구지? 누구? 김호준이랑 같이 해갖고. 김용민? 국회의 요 앞에까지 갔다가 막말로 집에 간 친구. 네네. 그러니까 막말하면 안 돼. 네네. 막말하면 안 되고. 예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막말하면. 이양 교수님의 무건수 행위 이제 시작되시겠군요. 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스타겐 토크 코너입니다. 화요일 날의 주인공이시죠. 네스타겐 토크 코너입니다. 화요일 날의 주인공이시죠. 우리 채널 K 이전에 채널 K가 생기게 못하게 된 게 바로 키오 드림이죠. 키오 드림의 창시자. 창시자 뭐 맞잖아요. 창시하신 분입니다. 어느 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키오드림 슬러거. 네. 키오 드림 제네시스. 제네시스. 네. 서인석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번에 위에서 창시했던 같이 하신 분이 자산운용 대표로 오셨죠. 네. 네 그렇죠. 이분한테 또 잘 보여야 돼. 이분한테 또 90도 절해야 되는 거. 네. 잊지 마셔야겠고요. 그건 그렇고요. 시장이 우리가 막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부장님. 네. 떨어질 때 3% 올라가는데 지리금. 고맙다 반등아. 이게 뭐야 지금. 이거잖아 지금요. 그렇죠. 네. 시장이 어려운데요. 시장 좀 어떻게 좀 판단하시는지 좀 객관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예, 뭐 지난주에 그 방송에 아마 그 기억나실 분이 있으실 테지만은 네. 굉장히 좀 힘들었죠. 네.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라는 게 아무리 그 하락하는 흐름에서도 중간 중간에 이게 반등을 주면서 네. 이게 하락을 하는데 지난주가 솔직히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키포인트였고 네. 게다가 이제 미국 시장이 지지난주 금요일에 2% 급등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주 초반 월화수가 참 반등 때 네. 반등을 이용해서 이제 그동안 좀 리스크 관리를 못하셨던 분들은 리스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어떤 타이밍이었는데 네.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아마 지난주 화요일 방송에서 제가 좀 약간 좀 어리둥절한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주식에서 그렇습니다. 이 방송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좀 너무 강하게 하게 되면은 네. 이게 좀 공격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어, 그럼요.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그 지금 시장에서는 어차피 그 반등이 뭐 반등을 기대하는 게 뭐 솔직히 최선입니다. 지금 모양이 일그러졌고, 네. 모양이 일그러졌지만은 어차피 반등을 이용해서 일단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노려야 되고, 11월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제 11월 한 2주차에 이제 상승 추세선이 꺾이고, 다음에 이제 지지선 저항선까지 일단 꺾였기 때문에 네. 일단 리스크 관리가 이제 우선이었고 한번 리스크 관리 한번 줬죠. 11월 네. 말에 그래서 리스크 관리 기회를 한번 줬는데 이게 또 분위기상으로는 또 쉽지 아마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11월 마지막 그때 이제 반등을 정말 세게 줬죠. 반등을 세게 준 이유는 지금 특별한 반등 없이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오늘 흐름을 봤을 때 다행인 거는 지수는 반등 못했습니다. 그죠? 네. 지수는 반등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그나마 이제 물론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뭐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화장품 뭐 중국 소비주 그리고 이제 저는 올해 좀 매매를 딱 한 번만 이제 매매했던 그런 분야가 이제 피텍 저기 사물인터넷 쪽이죠. 네, 사물인터넷. 네. 사물인터넷 쪽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나마 일단 이들 개인 투자가 분들이 좀 많이 네. 관심을 갖고, 네. 그 매매하고, 현재 또 보유하고 계시겠죠. 이러한 종목들이 네. 그나마 좀 올라서, 그나마 좀 기대하는 거는, 지수는 뭐 이렇게 좀 기대했던 반등은 나오지 않지만, 일단 이런 중소형 성장주들이 네. 좀 양호한 움직임을 딱 움직이면은, 요런 그 포인트에서 좀 리스크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시장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보는 그 강세장, 약세장은 신저가 속출한다 그랬잖아요. 예, 예. 신저가 정말 많이 났죠. 예, 예 많이 났습니다. 네. 저도 시스템 체크하는데 네. 제가 이제 145 종목은 매일매일 그 시스템을 네, 네. 체크하고 차트도 보고 수급도 보고 다 보거든요. 네, 네. 근데 어제 날짜로 145 종목 중에서 17% 17%만 지금 거 약간 살아있고. 추세를 살아있고, 네. 나머지 종목은 죄다 지금 꺾인 것을 봐서는 네. 참 시장이 좀 굉장히 안 좋구나. 그런 네. 생각이 들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25, 그러니까 이제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는 보통 한 25%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 이제 그 25% 왔기 때문에 반등 기대는 그게 꺾였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어떤 지난 한 주였는데. 네. 일단 지금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도한 지금 하락이고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일단은 어차피 그 현재 보유한 종목이 네. 그 손실폭을 줄이는 것도 이익내는 거니까는 그렇죠. 최대한 보유한 종목이 어차피 좀 성장주 개념이고 좀 네. 실적이 계산되는 종목이라 그러면은 네. 일단 추가적인 좀 반등을 뭐 기대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만약 오늘 보유 종목 중에서 마이너스 난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오늘 같은 날도 좀 약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수는 보합이지만은 예. 솔직히 오늘 같은 날은 지금 중소형 성장주들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보유 종목들이 한번 전반적인 흐름을 일단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겨서 이런 느낌인가요? 오늘 같은 날도 반등하면 그만큼 힘도 없을 뿐더러 관심권에도 멀어져 있다 그런 얘기인 그렇죠. 그런 건가요? 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지금 이겨서는. 그 네. 반등에 대한 부분이 이게 그 금리 인상 이후에도 제대로 안 들어올까요? 아니면 이게 시장에 대한 힘이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아 지금 뭐 시장에 네. 대한 판단을 이렇게 저는 이제 데일리를 잘 안 보다가 이제 오늘 화요일 방송을 위해서 이제 그때만 일주일 한 번도 이제 그 전반적인 네네. 시장 의견을 그렇죠. 이제 전략들을 네.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네. 최근에 한 달간 흐름 보면 시장의 의견이 거의 동일해요. 네. 네. 네 동일하고 그 동일한 의견이 뭐냐면은 그 FOMC 관련한 어떤 그 부정적인 의견은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만약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것도 거의 뭐 좀 인상하는 거로 좀 뭐 그 의견이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고, 그래서 의견은 똑같습니다. 금리 인상 전후로 해가지고 뭐 단기 급락이 나오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중장기적으로 네. 어떤 악재는 이미 선반영 됐기 때문에 이제 상승하는 거로 보는 게 그동안에 이제 한 11월 말, 12월 초까지의 의견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유가라는 게 한 40불 선을 지켜준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잡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유가가 이제 40달러 꺾어지면서 이게 좀 악의 축이거든요.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신흥국 자금 이탈.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신흥국 경제 불안, 네. 유가 하락, 이게 네. 서로 막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유가는 이 40달러는 그 지켜준다는 전제에서 시장은 네. 박스권 후루룩 가면서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거로 봤는데 그게 좀 밑으로 이탈했거든요. 네. 그 핵심은 좀 유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유가는 제가 보기에는 뭐, 물론 20달러까지 간다는 의견도 있지만 네. 뭐 지금 시장 흐름으로 봐서는 일단은 유가로 인한 어차피 부담은 우리나라 오히려 길게 보면 긍정적이지만, 네. 뭐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원자재 관련 기업, 에너지 관련 기업 되게 많거든요. 특히 이제 신흥국 중에서 원자재 출구. 네. 이런 어떤 악순환의 흐름은 일단 1차적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그, 어차피 그 반영을 한다 그러면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도한 반영에 따른 반등이 이제 나올 만한 흐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네. 좀 기대는 하고는 있는데, 지난주에도 그게 일단 뭐 실패를 했고 예. 이번 주에도 지금 기대는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예. 흐름 봐서는 지수는 일단 계속 약하기 때문에 예. 좀 계속 좀 지난주에 이어서 시장 흐름에서 계속 걱정이 되고 다만 이제 오늘 흐름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년을 바라봤을 때 지금 계속 좀 업종을 분석하고 종목을 발굴해 작업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해당할 만한 종목군, 산업군들이 일단 네. 오늘 양호하게 지금 반등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래도 지수보다는 일단 종목에 좀 포인트를 네. 맞추면은 그나마 좀 이번 12월 마지막 남은 한 2, 3주 네. 좀 선방할 수 있을 거로 그게 좀 아 유가는요. 유가는 정말 말들이 많잖아요. 네. 뭐 이 사람 자 뭐 20달러다 뭐 60달러다 뭐 80달러다 아니면 뭐 없어진 뭐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나온 얘기 하나만 잠깐 제 화면 좀 잠깐 잡아주시면요. 지금 보면 상식적으로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 게 지금 합의된 거가 작년 11월 하루 된 건 하루 생산량이 3천만 배럴을 확인해서 합의한 거예요. 그렇죠. 네. 3천만 배럴. 근데 이게 알게 모르게 어디까지 늘려놨냐면 이게 사우디가 뭐라 그럴 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약속된 것보다 80만 개를 더 만들었어. 그래서 3,150만 배럴이에요. 네, 지금 하루 생산량이. 그래서 이게 요번에도 얘기한 거가 그 정도는 그냥 더 늘리지 말자 이러고 합의한 거죠. 주린정부가 합의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상황이. 네. 근데 보면 이란 있죠, 이란. 이란이 한 3주 전에 이제 대규모로 유전 개발 한다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이번에 아직까지 이제 아직 그 본격적 수출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경제제가 빠르면 이제 다 다른 국가만 합의돼야 되는 모양이 뭔가 전 잘 모르겠는데, 빠르면 다음 달부터 이게 에란 공급되는데요. 이게 보면 하루에 처음에 나올 거가 50만 배를 더 쏘겠다는 거예요. 50만 배를 수출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산하겠다는 게 이란의 입장이 되겠고요. 여기 또 하나 이제 걸리는 게 뭐냐면, 이게 계속 40년째 안 되던 거가 미국의 그 원유 수출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뭐 공화당에서 옛날에 했는데 지난번에 거부권 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거 좀 보여드리면. 이게 그래서 이게 장난이 아닌 게요. 이게 뭐 제가 뭐 뉴스를 다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만 말씀드리는 거죠. US 오일 익스포트 밴이 이게 40년째 나오는 네. 그 원유 수출 금지인데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Very likely to be lifted. Lift는 없어진다는 거냐? 없애버린다는 거냐? 스펜딩이라도 이번에 예산을 다 통과시키면서 같이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네네. 그래서 오바마 사인할 거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되면 또 한 차례 또 격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보시라. 이게 장기적으로는 모르죠. 그렇지만 제가 들을 수 있는 건 뉴스는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보면 어떤 분이 있다가 이런 거죠. 누가 아 이란이 뭐 수출 못한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이다. 다음 달에 빠르면 다음 달에 50만 불씩 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장님? 지금 시장이 이렇게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나마 FOMC 지나면 그나마 좀 좀 불확실성 해소되고 어게인 응답하라 2004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예. 2004년이 되면 어찌되었건 시장이 좀 안정됐다. 예. 조금 그 당시에 저도 이랬고 이성 교수도 이랬지만 엄청 좋아지기 시작했던 시작이었잖아요. 그때가요. 맞죠? 그때가. 그렇죠.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보면 이제 우리가 시장을 분석할 때는 이제 펀더멘털과 이제 차트죠. 네. 네. 기술 분석을 같이 이제 병행해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거래하신 분들은 거의 단기 거래자거든요. 그렇죠. 네, 단기 거래자이기 때문에 일단 차트의 흐름을 좀 더 이제 민감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는데,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1월 2주차 일단 흐름은 꺾였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꺾였다는 거는 지수가 반등할 때마다 좀 현금화를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매매를 하더라도 좀 방망이를 왜 짧게 잡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이죠. 그러한 전략을 좀 취할 수밖에 좀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그 단기 매매자 관점에서는 과연 지수가 뭐 박스권을 보이든, 네, 점진적인 하락을 하든, 그 살아있는 업종, 테마, 종목군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그럼 그 종목군 중심으로 매매를 하면 되는데, 이게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2주간은 정말 아주 일부, 정말 제한된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매매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었고, 네, 금주는 어제도 역시 어려웠지만 오늘 흐름 봤을 때 지수는 지금 보합이지만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화장품 이런 종목군들이, 네, 좀 상승하는 것으로 봐서는 일단은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제 입장이라고 하면 일단 매수는 안 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정말 아 이제 시장이 반등이 됐구나, 네, 하는 그런 시기가 오기까지는 제가 만약 현금이 있다 그러면 좀 더 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좀 기다리고, 네, 일단 지금은 보유 종목이 아마 상당수 분들이 거의 손실이 났을 거예요. 네. 그래서 손실 폭을 줄이는 것도 이것도 이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손실 폭을 줄여가면서 과연 이 반등이 아직은 시작이 안 됐지만은, 네, 일단 이 반등 흐름이 나왔을 때 최적의 어떤 그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노리는 게, 네, 지금을 봐서는 어떤 최선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병행해서 본다고 하면 오늘 지금 지수는 보합이지만은 일부 업종군들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보유하신 분이라 그러면 뭐 일단은 굉장히 좀 축하를 드리고, 만약, 네, 오늘 보유한 종목이 마이너스라 그러면은, 네, 뭐 종목을 그 교체 여부도, 네, 한번 적절한 시기에 한번 검토를 해. 만약 그 계속 보유를 한다 그러면은, 네, 한번 교체 여부도 검토하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교체할 만한 산업군은 지금 요즘 증권사 자료 이미 다 나왔거든요. 네. 이제 컨센서스를 쭉 이렇게 보면은 뭐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강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 IT 쪽에서 OLED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뭐 OLED, 네, 관련주, 그리고 뭐 환경 관련해서 이번에 기후협약 관련해서 그 전기차,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높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직 뭐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런, 네, 전기차, 태양광에 대한 관심, 그래서 이런 어떤 종목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네, 재편하는, 네, 좀 중장기적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네, 그렇게 좀 포트폴리오 재편할 수 있는 기회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차트적으로는 분명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만 되는 그런 시장 흐름이지만은, 네, 일단 펀더멘털적으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장은 그냥 쏘쏘입니다. 네. 즉 올해와 그냥 유사한 흐름을 간다는 거고,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좀 부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네. 유가 부분, 중국 경제 부분, 이게 이제 계속 생각보다는, 네, 좀 더 불안감을 그 짙어지고 있고, 네, 다만 이제 긍정적인 요소는 지금까지 미국은 굉장히 좀 경제가 좋거든요. 네네. 여기다가 이제 그 소비의 3대 주체가 미국, 유럽, 일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세 주체가 소비를 왕성하게 했을 때 이제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 이런 나라 수출을 많이 통해서 이제 글로벌 경기가 선순환으로 가는데, 일단 지금 뒤에 굉장히 이제 삐걱거리는 상황이거든요. 네. 미국은 좋지만 유럽, 일본은 돈을 많이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처럼 어떤 효과가 안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좀 계속 삐걱거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돈을 풀면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물론 이제 나중에 후유증은 나중 문제고, 네, 일단 돈을 푼 효과가 일단 올해는 원래 나오려고 하다가 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단 좀 꺾여버린 건데, 네, 내년에는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 경기 어떤, 네, 그 선순환 흐름. 네. 그래서 일단 길게 보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FOMC 회의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만약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고, 그 반등 흐름 막바지 국면에서 이게 그냥 재상승 쪽으로 갈지 그때 가서 일단 2차적으로 좀 판단해야 돼. 일단 지금은 반등을 좀 노리는 전략이 뭐 최우선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지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네네, 이런 거죠. 시장이 어렵죠. 어려운데, 네, 그 이제 아주 말씀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딱 한 종목 할 때면 늘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늘 전 주식이 보여요. 보이고 오늘도 말씀 그 딱 한 종목 할 게 많아요. 많으나 말하기가 송구스러운 시장이에요 지금은.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 자체에 바라보는 전체적인 글로벌 환경 이런 것들이 지금 어렵다고 딱 대부분의 우리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그 우리 시청자분들 좀 보수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약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아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가 꽃갈공이 쭉 올랐다 떨어진 거 최근에. 그게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약간 좀 벗어나 보면 그걸 보면 이런 거가 되겠죠. 좀 아주 뭐 한들도 아니라도 오래 했던 신규 상장 쪽에서 신규 장사에서 좀 중후방대한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아. 네, 그런 것들이 저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 드리면, 예를 들면서 저희가 이제 내기하기로 했잖아요. 내기하기로 해서 제가 그 말을 못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가 LIG 넥슨 같은 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포스텍이 돼야 돼, 보고 있는데 포스텍이 이렇게 쿡 올랐다 떨어졌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LIG 넥슨 이런 것들. 이렇게 큰 흐름에서 맞아 돌아가는 거 있는데 또 반대로 있죠. 반대로 일상 소비재들 있죠. 소비재. 뭔지 모르지만 일상 소비재들은 쉽지 않다고 있어요. 소비재나 소비자들이 하는 것들이 경기 안 좋아지면 물건을 깜짝 팍 떨어뜨리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 제가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항공 여행 이런 데 관심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네네. 올해 여태까지 황금 노선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 하나가 베트남 노선이었죠. 네. 베트남은 왜냐하면 미국과 베트남이 국교 정상을 했지만 대통령이 간 적은 제가 알고 있기는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 베트남에서 수상에 한번 갔나 그랬는데 미국 대통령이 간 적은 현직 대통령이 간 적은 없는 거예요. 아니, 아직도 약간 껄끄러워요. 네네. 그래갖고 미국이나 베트남 직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한국이나 이런 데 와서 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제가 알기에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아는 나는 미국이랑 미국 비행기가 베트남에 안 갔어요. 근데 요즘 갔는지 알면 제가 정정해드리고 찾아보면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랬는데 베트남에서도 저비용 항공사가 생기면서 요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홈쇼핑에 보면 베트남 관광이 많다고 그랬죠. 베트남 예전에 백몇십만 원 하던 거가 왜냐면 비행값이 보통 여기서 가는 게 700불, 800불에 은근히 비쌌어요. 이게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안 가는 비행기 많으니 그런 건 비싸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베트남에 뭐 5박 6일에 가서 60만 원, 70만 원 많잖아요. 싼 거 많죠. 네. 제가 깜짝 놀랄까 하나 말씀드린데 저는 이런 거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항공사가 있어. 저비용 항공사에 있어. 베트남 거요. 지금 얼마 가는지 아세요? 하노이 거? 하노이? 하노이 얼마입니까? 15만 원인가요? 15만 원이요? 15만 원이요? 엄청 싸네. 제주도 15만 원도 지금 오늘 나. 오늘 제주도 가는 것보다 훨씬 낫네. 오늘 15만 원에 여러분들 사실 수 있어요. 몇몇 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거 제가 지금 제가 알림 받았거든요. 네. 알림 받았는데 얘네들을 보면 특징이 딱 진짜 살 수 있는 가격이 들어와요. 비엣젯 항공이 이게 걔네 그 저거거든요. 그 저기 저비 항공인데 오늘 2시부터 세일한 나는데요. 네. 호치민 15만 원 찍히네요. 호치민 15만 원. 제가 왜 이게 말씀드리냐면 항공이나 이런 것들이 항공주가 안 좋다는 좋다는 건 안 하죠, 솔직히. 그래갖고 제가 올봄에도 그랬지만 아시아나항공 일부에서 12,000원 얘기를 할 때 제가 어이없다 그랬던 얘기를 방송에서 욕 먹으면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네. 이게 항공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재 있죠, 소비재. 네. 자. 그게 경쟁이 심해지는 경제는 가격 싸움이에요. 가격 싸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머징 항공들이, 이머징 마켓들이 다 그런 거죠. 어느 항공이냐 물어보는데요. 이런 얘기 제가 홈쇼핑도 아니잖아요. 자꾸 이런 얘기 홈쇼핑을 하는데, 비엣젯 항공이 저비용 항공이에요. 베트남 저항, 비엣젯. 써드리면 이거 잡혀가잖아. 네. 왜냐면 이거 갖고 나중에 제가 공중파 갈 때 이 사람은 방송에서 경제방송에서 홈쇼핑했다고 욕먹어. 그 간접 광고. 간접 광고로 욕먹어. 그러니까요. 아 소속사 대표로서의 걱정스럽다. 우리 소속사 대표요. 아. 트리플 엔터테인먼트 대표. 아. 제 소속 직원. 문어발 기업 트리플 플러스. 문어발 네. 기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혜니님 아시죠 제 말씀을요. 저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다 나와요. 비엣제 항공 오늘 2시부터 세일하거든요. 15만원. 15만원. 이게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하여튼 한국 워낙에 비쌌어요. 하노이 가는 거는 80만원 그렇게 봤어요. 비쌌어요. 왜? 미국 사람들이 못 갔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직항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 들렀다 가는데 한국에서. 그래서 코리아는 대한항공 이런 게 비쌌거든요. 근데 제가 떨어질 거라 그랬잖아요. 이거. 홈쇼핑 홈쇼핑 주말마다 나오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터키 많이 나오는데 터키 요새 문제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가잖아요. 네, 터키 그렇죠. 경기 해외여행 자제국가까지만 선정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주말마다 아마 내일 모레 제 장담 이런 장담은 안 되지. 이거 장담했다가 틀렸다고 욕하고 나중에 클립하는 장 나올잖아. 네. 일요일에 한번 보세요. 토요일에 일어나는 관광에 아마 베트남 나올 겁니다. 또 나올 거예요. 그게 지금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분 쓰시잖아요. 다낭 39만 원에 다녔다고 쓰잖아요.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 우리 회장 또 모셔야 되겠고,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